여자를 볼 수 있는 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좋은데 좋단 말입니다. 나는 그 여자가 좋습니다. 두 달도 좋고 한 달도 좋고 행복한 꿈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되겠습니까? 너에게 하고픈 말.